적기 세력들과의 또 한 차례의 준엄한 판가리 대결전이 선군조선의 승리로 결속돼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 성명을 기재해서 4월 30일 스위스 조선위원회와 스위스 주체수상연구소조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한편 도이칠란드 반제연단이 미국과 그 주구들의 반공화국 압살 서동을 규탄해서 4월 2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